보고 싶고 한없이 그리워도 가슴 깊이 새겨진 사연 때문에 바람이 잠들 날이 하루도 없구나. 장펑을 받아놓고 기다린 너랜 세월 두견 세울 때마다 복을 접시네. 흘러만 가는데 오늘이 오시려나. 선행 주님 그 소식 기다리다 잠들은 연하야 기나긴 세월을 강물에 띄워놓고 산울림 칠 때마다 시네.